이랬다 저랬다 좀 맞지 마. 네 앞에 서면 달라지잖아. 생각했던 거랑 왜 달라. 우리 첫 겨울인데 이러면 안 돼. 널 실망할게 분명해. 안 돼. 기도만 할 순 없잖아. 그렇다면 만일을 위해 준비한 계획대로 시작할까. 안 되면 내게 나도 해볼게. 한다면 안 되고 난 이렇게 때론 기질을 발휘해야만 해. 아무렇지 않게 저 하늘에 둥둥 새하얀 뭔가 구름을 닫아줄게. 기다림에 불풍 네 마음 가득 모아줄래. 설레임의 끝에 또 다른 두근거림에 섞다 보면 마치 솜사탕처럼 피어나 달콤한 너 달려 별을 닫아가 내게 난 다가가. 너가 좋아할까 나 기분이 좋아 라라라. 저기서 저기서 저기서 저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저 잠시 내 맘이 진정하게 난 네가 있으면 표정이 관리가 안 되니까 잠깐만 눈 감고 있어. 네가 원하던 게 이거겠지. 이제 말할게. 그렇게 시작됐잖아. 지금 눈 감고 고백했잖아. 그래서 더 오늘이 내게는 특별해. 대로 만들지만 안 되면 되기라도 해줄게 해줄게. 한다면 안다고 난 이렇게 허세라고 생각해도 괜찮아. 지금 보여줄게. 저 하늘에 둥둥 새하얀 뭔가 구름을 닫아줄게. 너만의 앞길을 밝히는 빛이 될게. 달콤하게 입 맞춰줄게. 저 하늘에